아프고 가슴 한 구석이 아픈 적 있나요? 아니면 혹시 설쓰림도 없고 멍한 적 있나요? 병원을 가도 어디가 아픈 건지 모른 적 있나요? 그 모든 게 그녀 때문이란 걸 알고 있어요. Oh girl, 난 어디 있니? It's you, 너만 있으면 라디오에서 나오는 슬픈 노래가 내 얘기 같은지 길거리 걷는 많던 사람 속에 나 혼자 같은지 화창 아랫살 아래서도 왜 내 겨울 같은지 그 모든 게 그녀 때문이란 걸 알고 있어요. Oh girl 넌 어디 지내는 거를 시간이 가고 있는지 멈췄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파 병원을 가도 대체 왜 아픈지 몰라 내가 필요할 땐 언제든 나를 불러 나 지금 네가 필요한데 자꾸 주위 둘러 아무것도 없는 나의 텅 빈 밤 오늘같이 고요한 밤 너라는 달빛을 그리며 눈물 짓다 just to talk 죽음만 같아서 모두 거짓말 같아서 baby 혹시 너 돌아올까봐 다시 찾을까봐